구름도 아름다웠던 그날 우리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시던 너의 웃음 멈추질 않아 이런 맘도 잠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곁에 있는 듯 또렷하게 손에 잡힐 듯 난 오늘도 널 그려 그날 우리 모습 그대로 같은 곳을 보던 그때로 여기 언제나 너를 기다릴게 파란 하늘빛 하얀 구름도 빠짐없이 다